거리 감추고 싶었던 슬픔은 지금 날 비웃죠. 미소로 눈물은 삼켜버리면 난 바라보려 해도 외로움은 날 쉽게 놓지 않아. 아픔 사라진 후 혼자 있어도 이제 미소 짓는 다른 사람 더빈 기대 안에서. 아픔 사라진 후 Thank you.